안녕하십니까? 아, 시끄러워요. 예. 예. 아, 예. 안녕한 줄 알면서 뭘 그렇게 하루 종일 있었으면서 둘이 야구도 하고 뭐 다 대기실에서 얘기 다 해놓고 뭘. 그래도 아니, 방송에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예예 예, 그럼 되죠. 예.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예예 예. 뭐 그 머리 예? 머리 힘 좀 주셨네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코디가 머리를 만졌거든요. 예. 코디가 머리를 만졌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원래 코디가 머리를 이렇게 만지라고 이렇게 두지 않아요. 제가 그냥 대충 빗고 머리를 막 뿌리면 아 씨, 치우세요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윤도현 밴드 코디 누나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누나가 지압 하시는 누나인데 몸무게가 80kg 정도 되거든요. 앉아라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솔직히 예 이쁘고 네. 저기 뭐 그 됐다, 됐다. CF에 맞아. 나오는 머리보단 나 그럼 됐지 뭐 그 괜찮네요 뭐 사람 머리 같아요 사람 머리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바라지 맙시다. 예. 이제 잘 웃기네 보람 있다. 예 네. 아 좋네요. 예. 그럼요 네가 날 키워줬는데요. 예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저 이제 네 리플해 주세요 사연으로 네. 들어가 봐야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음악 부탁합니다. 괜히 마음이 아파 막 음악이. 그렇죠. 아 왜 슬프냐 음악이. 아 오늘 사연은 음악하고 어울려야 될 텐데. 전진아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전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항상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도 있답니다. 통화 내내 너무 행복한데 끊을 때가 되면 너무 우울하고 슬퍼져요.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예. 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사연이 솔직히 네.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이분은 예, 예. 그래도 이분 나름대로 지금 뭔가 그게 슬픈 건 거죠. 그렇죠. 슬프고 진지한 거 알겠다고요 나도. 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조금 이렇다는 거지. 뭐 별 얘기 했습니까 어디? 리플 달아주셨어요? 예예. 예. 통화는 짧게 하세요. 11시 이후엔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뭐야 이거. 그렇게 전화하다 보면 쉽게 늙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는 그러다가도 30대 되면 묻는 말에 대답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11시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시간 자거라 이런 말이죠. 이분은 애인이 없는 분입니다. 사연에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자라 이 말이죠. 예, 솔로들은 그 시간에 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그 말투가 딱인데. 네, 자야 됩니다. 자. 예, 예. 11시 이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네. 예. 통화를 짧게 하는 말이죠. 예, 예. 정이기 싫으면 성시경 씨하고 사귀던가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네. 중간에 끊지 마세요. 예. 아, 강성근 씨입니다. 앞으로는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하래요, 질문. 아, 그렇죠, 질문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했어? 내일 뭐 할 거야? 내일 모레는? 내년 계획이 뭐야?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자네오로 이야기해봐.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야? 가계도. 할아버지부터 조상부터 쭉 내려오면서 아, 이렇게 가계도요? 족보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외삼촌 팔촌 당수까지 다 얘기를 해봐. 아, 그거예요? 이건 잘하는 얘기죠. 이건 잘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하는 얘기죠.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다음. 마그다라는 분이 사랑하는 분이 한 분뿐이시군요. 대화 상대의 폭을 넓히시지요. 그러면 밤새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그게 가족이든 남자친구든 에. 뭐 이성이든 아니면 뭐 동생이든 그러면 밤새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 자 이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화 통화하는 거 예.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상대방이 너무 그 질려하는 거 느낀다면 여자분들도 예. 이 여자분도 조금 예.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확실한 마무리 리플을 또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허경님 씨라는 분이 좋은 리플을 다 하시는 분들은 또 본명을 직접 씁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열렬 네티즌 이런 분들 말이죠. 예. 작업복 사나이 네, 피 묻은 개고기 저번주에 광주 피범벅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궁금합니다. 자, 작성자 흑영님이라는 분이 조금 더 사랑이 커지면 전화를 일찍 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는 나의 바람보다 피곤해하는 그의 모습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 맞아요. 바다 같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 좋네요. 대단한 리플. 김재동 씨도 예. 네? 빨리 예.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전화 통화하다가 네. 김재동 씨가 먼저 잠이 드는 오늘 네. 저녁에 시경이한테 전화해 볼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둘이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